김일성 종합대학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이 9월 29일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이른돌 국제학술 토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들을 진종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